아줌마, 여기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물도 주세요. 시원한 물이요. 죄송하지만 물은 셀프 서비스입니다. 컵과 정수기는 저쪽에 있습니다.